어제와 살짝 다른 공기에 왠지 하루가 낯설 때 왠지 모든 게 낯설 때 나의 아침은 누군가의 밤이란 아주 당연한 그 사실이 왜 이리 외로운 건지 왜 슬픈 건지 아득한 건 언제나 늘 아름답게 보이죠 가까이 다가선 세상은 내게 뭘 보여줄까요 아직 겁이 많은 이런 나 그대라면 내가 기대도 될까요 더 조금만 마음을 열어줄래요 그댄 누군가 필요하지 않나요 꼭 나처럼 판타지